찾은 너를 못 봐. 나는 알아, 내겐 보여.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. 겁내지 마, 할 수 있어.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. 이 모습